이곳에서 보아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숙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예배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하시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나라가 이제 시작한 지 며칠 되질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를 모두 회개하오니 회개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땅 창원에 우리 창원생명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기후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절기 때에 우리 아픈 사람이 없이 또한 감기에 들린 사람들은 감기에 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감기에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강건함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전부 주님이 열거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북한 선교와 청소년 선교, 다문화 가정의 선교를 위하여 저희들이 3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목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부족한 물질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간이 지나오는 그 다음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행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다음 주 생활할 때에도 그 사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항상 안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Today is the last time, the final lessons.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우리 같이 시간을 갖습니다. 루크 챕터 24 버스 1 to 7.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문을 막은 물이 무덤에서 흘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의 교실대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아멘. Next day of the Sabbath. 안식일의 다음 날입니다. Today, next day of Sabbath is Sunday. 이제 안식일의 다음 날이 오늘날은 일요일입니다. So early in the morning, two women came to the tomb of Jesus. 그래서 두 명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 곁으로 갔는데요. 그 큰 돌은 굴러져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하셨다. 이곳에 계시지 않다. 라는 얘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그 아침 시간에도 만났고 그 오후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는 그런 기적들이 바로 그날 있었습니다. This is the day of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 그날에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that day, the resurrection day, Jesus met some his friends.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몇몇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이곳 저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Think about this. If your friends are dead, but you can meet him again. Not dead, alive. So Jesus' friends, very happy that day. We can see him. Not dead, he's alive. 아, 죽지 않으셔서 살아계셔. 그들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못자국 난 것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John chapter 20 verse 26 to 29.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봐라. 자, 왜 그랬었냐면 First time Jesus came to his disciples, that day Thomas not there. 예수님께서 오셨을 첫째 날 밤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I don't know why he tonight stay there. But anyway, Thomas, he didn't meet him. So other disciples said, we met Jesus. But Thomas said, I don't believe it. If you show me the hands and waist, the face, then I will believe him. You know, Jesus heard what he said. 토마가, 아, 난 예수님 안 믿어. 그 손을 보여주거나 창자국이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손을 만져보고 put it into my side 내 옆에 정말 넣어보고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나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Nobody said Jesus in today. But I believe him, and I know you also believe him. So we are so blessed.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도마가 고백했던 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뛰어난 선생, 누군가는 병을 고쳐주는 그냥 의사, 누군가는 우리에게 배고픈 우리에게 빵을 주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The time so many people knew about Jesus. Somebody thought Jesus is doctor because he healed me. Somebody thought Jesus is the seller because he gave many things to me. But what do you think about Jesus? Who is he? Thomas said, My Lord and my God. This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한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시기를 원합니다. The Mountain of Olive. 이게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면요. 세 곳에 예수님께서 승천했을 것이라고 믿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곳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했을 곳이라고 믿는 자리가 이곳입니다. 보통 승천당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many people believe this place Jesus going up.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갔다고 믿는 곳인데요. The into the building we can see the small lock. 안에 들어가면 그 작은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에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발자국처럼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래서 발로 힘차게 하면 꽝 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믿는데요. So they said someone believe when Jesus is going up, he can push this log, bang like that. So we can see the printed like a foot like that. 이게 발이 딱 이렇게 표시된 걸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But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Because Jesus is not Superman. 예수님이 슈퍼맨 아니니까 날아갈 때 이렇게 빵 이렇게 뭐 날아가진 않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튼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When the day of Pentecost, 120 people received Holy Ghost, and they speak the tongues.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Room of the Last Supper,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이곳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곳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 곳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A hall built in the Middle Ages at the place where, according to Christian tradition, Jesus partook of the Passover Eve meal with his disciples just before the crucifixions. This room, 바로 이 방입니다. 실제로 not small, very big. 작지 않고요. 아주 큰데 우리 교회 이 공간에 한 두 배, 2.5배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정말 그 마가 그 가족들이 정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곳이 유지되어 있고요. 근데 이 공간에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독교의 다른 흔적이 없는데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딱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Already passed the time over 2,000 years, but only one symbol remained there. Guess what? 저희 가면 이미 2,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상징될 게 없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 어떤 상징이 그 속에 있습니다. Yeah, one symbol.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희가 갔었는데 아무도 그걸 못 맞췄습니다. 테이블? This. 이겁니다. What's that? The group of three pelicans. The pillow upper side designed it like this. The mother pelican, the right and left side, his two kids pelican. Kids pelican eat mother's heart. Eating mother's heart. From 13th century, pelican became the symbol of Jesus Christ. Love and his sacrifice, yes. 13세기부터 펠리칸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펠리칸의 습성 때문에 그런데요. 펠리칸은 어미가 먹이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이 심장의 부드러운 살을 뜯어서 자녀들에게 먹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믿거나 말거나 같긴 한데 아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새끼들이 아플 때는 자신의 이 심줄을 뜯어서 자신의 피를 새끼들에게 먹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펠리칸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 을 상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방에 유일하게 이 펠리칸이 조각되어 있는 기둥의 끝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이것은 나의 몸이니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 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펠리칸의 상징을 통해서 이 공간에 유일하게 정말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펠리칸, 펠리칸의 조각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어 했을까요? 13세기 즈음에 기독교인들이 조각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3세기 같으면 뭐 한 13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700년 전입니까? 네, 한 700년, 한 800년, 700-800년 전이 되겠네요, 이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Apostolic Faith Gospel Mission. This is located in LA in America. 미국에 가면 사도적인 신앙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순절 운동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every Pentecostal movement starts from here. 그러니까 모든 이 오순절의 운동이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Seymour, the Pastor Seymour. 그 당시에 Seymour라고 하는 이 흑인 목사가 그는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에다가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의 장님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치료하심 가운데 이 사도적인 신앙, 미션, 이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고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3년 동안 밤낮으로 끊임없이 예배가 계속되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흔적은 다 사라지고 없고 그냥 안내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This is the site of the origin place of Pentecostal movement. 이곳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둥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남겨져 있고 우리가 오순절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그곳에 지금 찾아가도 그곳에 빈 공간이긴 하지만 비록 기둥 하나만 남겨져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계속되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Peter preached the plan of salvation. 베드로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그가 설교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Acts chapter 2 verse 38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hree elements of essential to salvation. 이 구원에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죠. The one, repentance.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Repentance is asking forgiveness for sins.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The second is baptism in Jesus' name. Remission of sins.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The third, being filled with the Holy Ghost. Receiving a new spiritual life. 우리가 새로운 그 영적인 삶을 얻게 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the same opportunity for salvation today. All we have to do is follow the plan of salvation that God has given us and to you.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